그때여 정원 급제한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어 서리 역졸들을 각처로 분발할지 서리! 예이! 너희들은 예선하려 우도로 연문어대 여산 다녀 익산 보고 화멸 다녀 옥구 보고 담양 다녀 손창 보고 김제 대인으로 두루 더터 내월 15일날 남원 광활루로 대령하라! 예이! 역졸! 예이! 너희들은 예선하령 좌도로 연문어대 고산 중산 무주 용담 진안 장수 운봉으로 두루다터 광양 순천 흥양 남원 보성장 흥 강해남 진수령으로 두루다터 영암 나주 무관 남평 흥남 평화 순동국 광주로 두루다터 국곡 두실 가는 놈 부모 부려하는 놈 형제와 목 못하는 놈 술 먹고 기주 잡다 피생업범하는 자 나나치 적바라야 내월 15일 날 남원 광활루로 대령하라 예이!